H UBS. Today's 주인공은 너야. Hello, everyone. You are the 라디오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인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랑 이야기? 혹은 끈끈한 우정 이야기? 아니면 재미난 사건을 담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오늘의 주인공이 전해주는 이야기라면 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라치오스인데 다들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벌써부터 신이 나서 다음 주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요. 굿즈도 왕창 사놨답니다. 농구복과 하키복 중에 뭘 살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이 하키복은 너무 더울 것 같다고 해서 농구복으로 골랐답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굿즈를 봤는데 진짜 예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들 굿즈 사셨나요? 동기들과 같이 굿즈 입고 축제를 즐기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작년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빅뱅의 We Like to Party. 오늘도 친구들이 왔어. Man, how you been? What's up? 여기 한 잔만 줄래? 제일 늦게 마시는 사람 술래. 하하, 그 녀석은 마실 champagne. And if you know what I'm saying, 이 손목을 보는 시간은 금이야, 불금이야, you're there.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위 내일에 조금 위험해. Hey man, you better slow it down.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 저 하늘을 향해 건배해. Ooh, we like to party. Yeah, yeah, yeah, yeah. We like to party. 머리 위에 해 뜰 때까지. We like to party. Yeah, yeah, yeah, yeah. We like to party. 서쪽에서 해 뜰 때까지. 오래간만에 불장난해. 지금 이 순간 나랑 같이 밖에 나갈래. 시끌시끌 분위기는 환상. 겁이 없는 멋쟁이들과 라 여기저기 너부러진 all plus one에 마무리는 달콤하게 디겜. 너는 빼지 않지 같이 함께 천국까지 맨 정신은 반치.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위 내일에 조금 위험해. Hey man, you better slow it down.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 저 하늘을 향해 건배. Let's 첫 번째 주인공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스와 관련된 사연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라치오스를 즐긴 한양대 학생입니다. 새내기로 맞이하는 첫 축제라서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렇게 동기들과 다 같이 축제를 즐겼답니다. 신나게 노천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한 동기가 갑자기 다른 동기 두 명을 보고 둘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수상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이 설마 그렇고 그런 사이겠어? 하고 넘기고 나중에 그냥 놀릴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공연이 다 끝난 뒤에 사진 찍었던 동기 둘한테 그냥 사진을 보여주면서 둘이 뭐야? 수상해! 이랬는데 동기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반응은 이게 아닌데? 아무 말도 못하는 동기를 보니까 이거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여자 동기 얼굴은 빨개지고 남자 동기는 더 당황해서 어버버대고 다들 놀라고 신이 나서 막 몰아붙였더니 결국 남자 동기가 이실직고했습니다. 둘이 사귀고 있다고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둘 사이에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둘만 친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모두를 속인 대단한 CC였습니다. 그때 모두에게 공개되고 아직까지 예쁘게 사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밤 바밤 바밤 바바바 밤 바바바밤 10cm의 쓰담쓰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바바밤 바밤 바밤 바바바 밤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알고 있지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집에 안 가고 가만히 있어 오늘 같은 밤을 내내 기다렸어 두박한 내 두 손에 온몸을 맡겨줘요 할 게 있어요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스탐 따담 해볼까요 두닥 두닥 두닥 두닥 두닥 따닥 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쓰잘데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밤 바밤 바밤 바바바 밤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바바밤 바밤 바밤 바바바 밤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맙소사 그대 나의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 난 다 알았어요 TV를 보듯 라치오스 때 CC를 발견해버린 이야기라니 제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도파민을 주체하지 못하고 날뛸 수도 있습니다 그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동기들의 표정이 너무 궁금하네요 아, 저도 CC를 발견해본 적이 있어요 CC는 아니고 썸 탈 때를 발견한 거죠. 동기들과 종강을 하고 파티룸에서 술을 먹던 날이었어요. 늦은 새벽 시간에 몇몇 동기들은 잠에 들고 몇몇 동기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였답니다. 그때 한 남자 동기랑 한 여자 동기랑 둘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멜롱꼴리함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남자 동기한테 둘이 뭐냐고 조심하라고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방학 때 저랑 그 여자 동기랑 둘 다 학교에 와야 하는 일이 있어서 밥 한 끼 하기로 했는데 여자 동기가 그 남자 동기도 같이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굳이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친구를 부른다? 아, 이거 너무 수상하죠. 결국 셋이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자 동기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여자 동기한테 물어봤답니다. 둘이 무슨 사이야? 그러니까 여자 동기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남자 동기가 돌아와서 상황을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둘이 썸을 타던 단계였다고 합니다. 동기들이 CC를 하는 장면은 언제나 재밌더라고요. 안재홍 천우희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도 만나볼게요. 두 번째 주인공은 사실 전에 한번 저희 라디오를 찾아준 적이 있답니다. 2화의 주인공이었던 세터에서 사랑을 찾은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주인공이 그 뒷이야기를 들고 저희 라디오를 찾아왔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터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연을 썼던 하구랍니다.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찾아왔어요. 라디오를 듣고 나서 용기를 내기로 결심해서 먼저 연락을 보냈답니다. 그 친구가 몇 번 안 읽씹을 해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생기면 연락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안 끊기고 며칠 동안 길게 이어지게 됐어요. 연락만 계속하는 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용기를 냈답니다. 대뜸 밥을 먹자고 했어요. 근데 뭔가 바로 좋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강제로 밥을 먹게 됐어요. 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라 정말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뭔가 그 이후로 약간 본격적인 썸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밥 먹자고 해서 약간 당황했다고 해요. 망설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마음이 없지 않아서 같이 밥을 먹었대요. 아, 물론 지금은 제 여자친구랍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Love Story. We were both young when I first saw you. I close my eyes and the flashback starts. I'm standing there on a balcony in summer air. See the lights, see the party, the ball gowns. See you make your way through the crowd and say hello. Little did I know that you were Romeo, you were throwing pebbles, and my daddy said stay away from Juliet. And I was crying on the staircase, begging you please don't go. And I said, Romeo, take me somewhere we can be alone. I'll be waiting, all there's left to do is run. You'll be the prince and I'll be the princess. It's a love story, baby, just say yes. So I sneak out if they knew, so close your eyes. Escape this town for a little while. Oh, oh, cause you were Romeo, I was a scarlet letter. And my daddy said stay away from Juliet. But you were everything to me, I was begging you please don't go. 두 번째 주인공님의 사연도 만나봤습니다. 결국 사랑이 결실을 맺다니 참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역시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는 법인가 봅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거잖아요. 주인공님의 용기가 빛을 발했네요. 저 같으면 그렇게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몇 번 연락을 씹힌 거잖아요. 저였으면 포기했어요. 아, 이 친구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하고요. 사실 누군가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면 날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날 잘 모르는 거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저도 알곤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냈다가 실패를 하면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날 좋아할지도 모르겠고요. 아, 참 어렵네요. 새삼 주인공이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용기를 낼지 말지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저도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다면 용기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꼭 용기를 내서 연애에 성공해 보자고요. 용기를 낸 주인공님은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 케이의 Parachute. Baby, we could talk all night or sit in silence, watching shitty movies, getting high, laughing about nothing much at all, and that's cool with me. Losing control, but I like it. What you doing to me? Doing to me? You got a hold. 주인공은 축제에서 일어난 재미난 사연의 주인공과 사랑의 결실을 맺고 다시 저희 라디오를 찾아와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번 주 사연은 유독 도파민 뿜뿜하고 흥미진진한 사연이었네요. 다들 재미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다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인 만큼 후회 없이 재미나게 보내자고요. 그러다가 정말 재미난 일이 생기면 저희 라디오를 찾아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의 사연 접수는 헙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항상 열어두고 있답니다. 링크트리를 참고해주세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일이든 아니면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든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든 주인공이 될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이서빈, 기록자는 신채영, 그리고 오늘의 PD 한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